오늘 나눔, 제가 먼저 나누는 나눔은 별을 따라가는 여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성탄절 묵상집의 내용 가운데서 얻은 정말 귀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대화라는 것을 내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두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이야기 사이에 56절의 말씀을 정말 깊이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56절은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이 본문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어도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이것을 왜 기록해 놓은 것일까? 이 본문을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이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간 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관심도 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읽은 결과를 보면서 56절의 말씀 안에 정말 빼곡하게 가득하게 담겨있는 놀라운 사랑의 힘, 그것이 오늘의 기독신앙의 놀라운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담은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에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이 됩니다. 계시는 요셉이 봤지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들리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여성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이 여성이 예수 탄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여인이 등장하고 이 두 여인의 역동이 예수 탄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저절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56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석 달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언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가랴,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태중에 갖게 되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소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시대의 작은 권력자로서 마치 모든 복을 누려야 될 것 같고 모든 부를 누려야 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가 없습니다. 마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군의 상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두 사람은 아기를 갖는 것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들에게 아기가 생길 거라고 알려줍니다.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 그것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자기 제사당번이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갔고 이내 아기가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 사실을 다섯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이 귀한 축복과 같은 이 일을 숨겼을까요? 아마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아기가 잘못되진 않을까? 아기를 가졌다고 막 알렸다가 아기가 사라지게라도 한다면 더 욕을 먹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몸에 변화는 있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으니 자기가 이상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들은 다섯 달 동안 이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알릴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임신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정반대의 이유로 아이를 갖는 게 불가능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을 살펴보면 12살에서 13살에서 사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는 그 즈음에 소녀였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소녀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두려운 소식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둘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의 상징을 천사가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믿지 못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마리아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둘러 유대의 산골로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나사렛이고 사가랴가 있던 곳이 유대 산골이라고 하니 유대 지방이라고 하니 얼추 직선 거리로 어림잡아도 약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동 방법이 빨라도 나귀밖에 없었을 테니 생각을 해보면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로 가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성경은 마리아 홀로 찾아간 것처럼 기록합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여행길을 홀로 찾아가야만 했던 마리아. 마리아를 거기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게 했던 힘은 뭐였을까요?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였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한다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두려움을 같이 느끼고 있을 엘리사벳에게 얼른 달려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갔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두 여인의 임신, 이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둘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겠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아이를 갖게 되면 일어나는 몸의 변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들, 여성들만 알 수 있는 그 몸의 변화에 대해서, 그 놀라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엘리사벳뿐이었고 엘리사벳의 임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습니다. 고통, 서로 안에 있는 이 독특한 고통을, 이 두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사람 서로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는 서로에게 나이의 차는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구원 계획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이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임신 출산이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탄생은요, 세상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정말 불교에서 말하듯이 고해 바다에 그저 태어난, 어쩔 수 없이 태어난 한 생명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세례요한의 탄생은 세상을 뒤흔들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하는 탄생이 될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임신 그리고 두 사람의 출산 이야기들은요,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임신 자체부터가 세상을 뒤엎게 될 이들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이 천사가 말한 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였을 겁니다. 정상을 벗어난 두 사람의 임신, 출산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새로운 세상, 그것은요,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엎는 것이다 라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뒤엎는 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뒤집어 엎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이 두 아이의 탄생을 통해, 임신을 통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을 함께 깨달아갔습니다. 함께 위로했습니다. 그런 충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의 마지막 기간을, 마리아는 임신 초기의 기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순서 배열을 조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고백은 어쩌면 3개월의 시간을 거친 후에 터져나온 고백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좋아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순식간에 얻어지는 감정일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상상하기는 엘리사벳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화 속에서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제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는 고백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찬사로 바뀌게 된 이 3개월의 시간, 이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함께 위로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어찌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일을 당한 이 두 여인이 함께 했던 3개월, 그 3개월 안에 담겨있는 위로, 격려, 나눔, 그것을 통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누가복음 저자가 56절을 굳이 기록한 이유였을 겁니다. 혼자 받아들이기에는 무거워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함께 환대하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하는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아, 이것은 가능한 일이야,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함께 위로하는 충만한 3개월의 시간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끌어냅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이 3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들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환대할 때에 그것은 가능한 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2010년에 한국 합섬 제2공장을 인수한 스타플렉스라는 회사, 그 회사가 충북 음성 스타플렉스 공장으로 하청업체인 파인텍 조합원 5명의 고용, 노동조합 승계, 단체협약 체결 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합원의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죠. 이에 그 5명 중에 2명이 굴뚝 위에 올라가서 내일까지 408일을 머물고 있습니다. 이전에 굴뚝 고공농성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 기간이 408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408일이라는 슬픈 기록, 그것을 넘어서는 슬픈 기록이 다시 새롭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고작 5명의 고용 승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두 번째로 408일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굴뚝 아래에서는 첫 번째로 408일간 굴뚝 농성을 했던 지회장이 1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SNS와 방송 등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어목하지요. 가난한 이들은 언제나 홀로 두려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자신들의 두려움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두렵습니다. 우리도 두려워서 어디 가서 말할 곳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석 달을 함께할 용기가 있다면 서로 두려워하는 이들과 함께 연합하여 석 달을 함께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성탄을 하루 앞둔 24일 하루 동안 마음을 함께하며 단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석 달의 시간, 이 시간이 예수를 맞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석 달의 시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일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